수한 한 이물 사모하다가 아미는 별님을 헤아리다가 새벽이 눈을 씻고 반가운 햇님께 미소 띄우나 수한 한님을 사모하다가 밤이면 별님을 헤아리다가 새벽이 눈물 씻고 반가운 햇님께 미소 띄우